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맘 슬픈 예감 나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